처음 만난 것도 목과 받지 않네. 우리 처음 사랑한 것도 목과 받지 않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사랑을 약속하던 그 옛날 목화밭, 목화밭. 우리들이 헤어진 것도 목화밭질 안에, 기약도 없이 헤어진 것도 목화밭질 안에, 서로 멀리 헤어져도 서로가 잊지 못한 조그만 목화밭, 목화밭. 목화밭, 목화밭, 목화밭, 목화밭. 잠시라도 정말 잊지 못한 곳. 목화밭, 목화밭, 목화밭, 목화밭. 그 옛날 목화밭, 목화밭. 나 이제 살 찾아온 것도 목화밭질 안에, 그리워서 찾아온 것도 목화밭질 안에. 그 소년은 어디 가고 나만 홀로 외로워. 그 옛날 목화밭, 목화밭. 목화밭, 목화밭, 목화밭, 목화밭. 잠시라도 정말 잊지 못한 곳. 목화밭, 목화밭, 목화밭, 목화밭. 그 옛날 목화밭, 목화밭. 그 옛날.